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. 그때 그날은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네. 봄비 같아요 돌아온 사람 비 같아요 가슴 적시네.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.